말이야 별명은 교과서 살이지만 이미 살아가 살사진이다 해답도 내놔서 체인다 저탈세의 앞중난 쫓아 호자운 옷이 알람시계가 울린다 많은 사람들이 꿈꾼도 난 그녀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난다 노트북과 배낭을 억가에 내고 어머니 키스를 받은 요 세상을 정복하러 나갑니다 돌아오는 날이 꼭 또 더 많은 걸 수 있습니다 발레리본을 묶고 수제 무대에서 춤추는 꿈 불꽃에요 밤바결을 이겨낸 피로는 있지만 여유가 없다 진정이 강하고 이동감 있게 뛰면 그녀는 캠프도 꾸고 있고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할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녀는 이미 고비치다 확고하게 고고 무엇을 이끄는지 알아 언젠지 알고